우주 빛꽃 산정화야 우주 안에서 숨쉬는 빛이여 마고의 품에서 내려온 빛꽃이여 한국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 인류의 품으로 향해 가네 조화의 빛이여 생명의 숨결이여 대한의 가슴에 꽃이 피고 하늘 땅이 노래하는 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걷네 나는 빛꽃이여 선정화 영원한 빛꽃이여 흐르는 윤려 내 안에 살아 꽃 중에 꽃 인간 꽃 되어 천상에 올라 일심의 숨결과 하나 되리 동방의 빛의 나라 우주 광명의 꽃을 피어 백광의 꽃과 하나 된 순간 영원한 진리를 보았네 플라워 흐르는 생명의 길 우리 안에 윤려가 흐르고 무병장수의 인간 꽃 되어 선의 세계로 나가네 나는 빛 나는 빛꽃이여 이 꽃을 보라 너와 나 하나 우주의 참모습 그 빛을 품어 빛꽃 선정화 윤려화 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 나는 빛 나는 빛꽃이여 선정화 영원한 빛꽃이여 흐르는 윤려 내 안에 살아 꽃 중에 꽃 인간 꽃 되어 천상에 올라 입심의 숨결과 하나 되리